새벽 1시니까 벌써 어제가 되네요. 어제 아침에 비가 왔었죠. 갈비답지 않게 꽤 많이 왔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침부터 음산하게 비가 뿌린다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창밖에 내리는 비를 가만히 보다 보면 그 빗줄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항상 비 오는 날만 되면 해와 달이 된 온유이가 생각이 나요. 왜 있잖아요. 동화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친구들이요. 그래서 저는 가을비가 칙칙하게 느껴지지 않고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에서 느낀 그 꿈과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화 멤피스 페일 중에 데니보이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신을 찾고 의지하는지도 모릅니다. FM 영화음악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영화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실수, 그러니까 평범한 관객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요. 꼼꼼한 영화 팬들이나 잘못을 끄집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눈에 띄는 그런 실수들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소재들로 방송하는 까닭은요. 영화 속의 실수를 밝혀내서 그 영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에서가 아니라 영화가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가 그런 것들 알려드리려고요.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스태프과 캐스트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만의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영화는 철저한 공동작업에 의해서 탄생되는 그런 예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세기가 넘는 영화 역사를 돌이켜보면 특수촬영에 최첨단을 도입한 SF 영화에까지 아주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왜일까요? 그것은 영화가 아무리 기계적인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다 하더라도요. 그 기계를 돌리고 또 손대고 작동시키는 건 인간이기 때문이겠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할게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 광고가 좀 많이 붙거든요. 4분 정도 약간 지나는데 조금만 참고 다시 들어주세요. 100% 섬유질이라 모발 손상이 전혀 없고요. 말아만지면 아주 깜짝 같아요. 그동안 해외로도 많이 수출됐다던데. 미용 소품 전문 상표 텀크로. 일본 카네보 벨다지와 기술 제휴로 만들었습니다. 이젠 미용 잡화도 전문화 시대. 텀크로. 3부 산업 대리 전문의 56-0778.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 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펴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펜시? 펜시? 아, 바른 손 펜시.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문구용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펜시 용품은 역시 바른손입니다. 바른손 펜시.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딩. 대학에 가? 말아?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까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미래의 달색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글쎄 둘이래. 별의별 결혼 풍속이 다 있어.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오늘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입세.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이 나요. 영화 톱니바퀴의 칼날은 이처럼 음산하고 다소 울시시한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편 잭입니다. 제프 브리지스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능하고 미모도 뛰어난 여변호사 테디 글렌 클로즈를 고용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떡하죠? 미남에다 화술도 뛰어낸 잭은 테디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유혹에 성공한 거죠. 마침내 재판이 열린 날 증인으로 나온 잭의 여자친구 때문에 테디는 불같이 화를 내지만 곧 이성을 되찾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이 법정 장면에서 테디 역의 글렌 클로스 의상이 무려 3번이나 바뀌고 있어요. 처음엔 분명 회색의 슈트 차림으로 등장했던 그녀가 조금 후에는 어두운 청색과 갈색 슈트 차림으로 바뀌더니 이 장면의 마지막에는 다시 어두운 갈색과 또 밝은 갈색 블라우스 그리고 슈트 차림으로 나타나게 되죠. 아마 한 장면을 여러 날 촬영하면서 의상 기록을 해두지 않았나 봐요. 덕분에 관객은 미모의 변호사가 벌이는 법정 패션쇼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Back to the Future 중에 나오는 The Power of Love, Huey Lewis and the News의 노래였습니다. 톱니바퀴의 칼날에 등장하는 글렌 클로스는 정도가 좀 심한 편이지만요. 헐리우드 스타 누구에게나 의상 연결의 실수는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마이클 제이 팍스는 등장하는 영화마다 우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의 흥행 성공작인 Back to the Future. 이 영화의 1955년도 장면에서는요. 마티의 아버지 조지가 TV의 공상과학 극장을 열심히 보죠. 하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은 1956년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또 다른 그의 출연작인 내 성공의 비밀에서 마이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가 갑자기 길어져서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마이클의 의상 착오가 가장 재밌게 보여지는 장면은 그의 최근작인 The Hard Way의 클라이막스 장면일 겁니다. 국내에서는 코끝에 걸린 사나이로 개봉됐었죠. 영화 속에서 인류 코미디 배우인 닉 랭으로 나오는 마이클은 강력계 형사 존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연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실제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형사 아닌 형사가 돼버립니다. 그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영화 총알탄 사나이 2의 간판 위에서 싸우던 모습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이때 마이클의 구두가 벗겨져 버리죠. 그리고 하얀색의 양말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전 장면에서 구두 신고 있는 마이클의 발에는 푸른색의 양말이 신겨져 있었죠. 아마 마이클 역을 맡은 스턴트맨이 양말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나 봅니다. 영화 코끝에 걸린 사나이에 삽입된 Four Seasons의 노래입니다. Big Girls Don't Cry. tout simplement mon cœur, nous sommes fous. Parle plus bas, mais parle encore de l'amour fou, de l'amour fort. Parle plus bas, car on pourrait bien nous surprendre. Tu sais très bien qu'il ne voudrait jamais comprendre que dans nos 걸린 사나이의 Big Girls Don't Cry에 이어서 달리다가 영화 대부 1의 테마 뮤직 Speak Softly Love를 불어로 부른 곡 Bach Le Bliba였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과거의 특정 시대일 경우에 관객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당시의 무대나 의상 그리고 소품들을 보면서 묘한 감동과 향수를 느끼곤 하죠. 실제로 영화 제작진들은 이런 시대 배경의 재현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도 해요. 미국 역사의 한 단면을 상징하고 있는 갱영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데브, Godfather. 이 영화는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과 또 많은 영화 팬들이 사랑하고 계신 작품인데요.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1954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성조기가 배경 그림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성조기의 별수는 미국의 주수와 같죠. 1954년 당시 미국은 48주였어요. 그런데 영화에 등장하는 성조기에는 별 50개가 그려져 있죠. 알파치노의 카리스마적인 연기가 돋보였던 스카페이스에서도 이처럼 찾기 힘든 소품상의 실수가 있어요. 1980년이 배경이 된 영화 속에서 알파치노는 미국의 잡지 USA Today를 봅니다. 하지만 이 잡지의 창간은 1982년도였지요. 지금 제가 너무 심한 편인가요? 정말 외국의 잡지 창간 연도까지 기억하고 있는 영화 팬들. 좀 드물겠죠? 다음 곡은 스크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영화 로마의 휴일의 테마 뮤직 들려드립니다. 콜밥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신 영화 로마의 휴일의 테마 뮤직이었습니다. 동화 속의 신데렐라 얘기처럼 아무리 봐도 지치지 않을 영화가 바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작품 로마의 휴일, 그리고 앤공주 오드리 헵번이죠. 이 작품이 만들어지던 1953년 당시에 헐리우드는 TV 수상기의 대대적인 보급으로 영화 관객이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이 때문에 각 영화사들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화면에 대항할 대형 스크린과 흥미있는 기획 작품이 시급했던 거죠. 파라마운트사가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만든 로마의 휴일은 이런 배경 아래서 탄생된 작품입니다. 영국 왕실의 유명한 로맨스죠. 마가렛 왕녀와 타운센트 대령의 비극적 사랑. 그때 한참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영국 공주 역인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은 이처럼 미리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웃지 못할 실수가 눈에 띄어요.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 너무나 유명하죠? 하지만 그녀 뒤에 있는 시계를 한번 보세요. 뒤따라오던 사진기자 그레고리 팩이 말을 걸어오던 때의 시간은 2시 40분. 그리고 둘이 함께 계단에 앉은 시간은 5시. 짧은 대화를 마치고 두 사람이 함께 일어설 때의 시계에는 3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랑과 영혼의 Unchained Melody. 오늘은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영화 팬들의 가슴을 울린 영화죠. 데미 무어와 패트릭 스웨이지의 명연기가 돋보였던 영화 고스트, 사랑과 영혼.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이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두 사람이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도자기 만들면서 사랑을 나누는 러브씬 장면이요. 그런데 도자기를 돌리면서 사랑스럽게 앉아있는 데미 무어의 손이 너무나 깨끗해서 시선을 끌었지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 영화의 감독인 제리 주커의 형 데이빗이 만든 코믹 영화 총알탄 사나이 2와 2분의 1에서도 이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이 영화에는 이 씬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의 유명한 장면들이 수십 편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어쨌든 형이 재현한 이 러브씬에서는 주인공들 손이 모두 점토투성이었습니다. 역시 형만은 아우는 없나 봐요. 영화 꿈의 고장 Field of Dreams 중에서 Field of Dream 이어서 듣습니다. 영화 꿈의 구장 중에 Field of Dreams였습니다. 꿈을 잃고 소년 시절의 영웅도 잃고 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마저 잃고 성장한 한 남자가 묻지요. 사라져간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항상 진한 그리움과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영화 꿈의 구장은 1951년 타계한 전설적인 야구선수 조 잭슨의 부활을 믿으면서 옥수수밭을 야구장으로 바꾸는 한 가족의 얘기죠. 가슴 뿌듯한 감동과 행복감이 느껴지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레이 리오타가 우투 타자로 연기하고 있는 그 실존 인물 슈레이스 조의 조 잭슨은 실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야구선수에게 이 사실은 퍽 중요한 것이죠. 꿈의 구장은 실존 인물을 잘못 표현한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꿈을 믿고 사랑하면 꿈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아이오와에서나 어디에서나 당신의 손으로. 영화의 특수 촬영에 신기원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2. 이곳에도 거의 보이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하죠. 좀 시끄럽습니다. 터미네이터 2의 엔 크레딧스가 나올 때 흐르는 음악입니다. Guns N' Roses의 You Could Be Mine. 잠이 확 달아났죠? 영화가 끝나고 스태프의 이름이 자막에 흐를 때 나간 음악이었는데요. Guns N' Roses의 You Could Be Mine이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존재를 외치던 사라가 입원된 정신병원. 이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T-1000 인조인간이 경비원을 살해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면요. 종이컵 하나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경비원은 살해되기 전에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컵에 그려진 트럼프 모양이 풀하우스인 것을 보고는 좋아하지요. 그러다가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커에서 풀하우스가 되려면 종이컵 밑바닥에 다이아몬드 큐 모양이 그려져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가 살해한 후에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 밑바닥을 보면요. 크로바 세븐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이 모양은 사실 너무 작아서 확인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수백 수천만의 영화 팬들 중에서 이 같은 실수를 알 수 있는 관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화 다이하드 2에 나오는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듣겠습니다. 다이아드2에 삽입된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였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의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였죠. 다이아드2에서는 테러리스트와 격전을 벌이는 그의 총구에서 몇 발은 불꽃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총성은 확실하게 들리죠. 이 밖에도 애교성의 작은 실수는 무척 많습니다. 멜라니 그리피스의 출세작인 버디 더블에서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장기인 360도 펜 촬영 기법이 사용되죠. 피사체를 향해서 한 바퀴 원을 돌리는 식으로 촬영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방 거울을 통해서 카메라 스텝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고인지 애견지 모르겠네요. 아메리칸 드림을 표현한 로키 시리즈의 마지막인 5편에서도 실베스타 스텔론의 의상이 문 하나를 차이로 바뀌는가 하면요.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 길, 라스트라다에서도 줄리에타 마시나 젤소미나의 옷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이에 바뀌어버리기도 하죠. 영화 길의 테마 젤소미나, 오늘은 Three Sons의 연주로 듣습니다. You and You Alone. 영화 길의 젤소미나 테마 You and You Alone, 오늘은 Three Sons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화 속에 드러난 작은 실수들 찾아봤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실수들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예기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 그런 것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겠죠. 저희 영화음악실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나 영화 감상문,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 있으면요, 언제든지 엽서와 편지 보내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쓰시고요. 과감하게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TV 시리즈 실크로드 중에서 카라반사리 그룹 페이지스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And with you I live them once again.